아빠, 햇살이 뭐야? 햇살? 그건 말이야. 아주 아주 아주 나쁜 거야. 햇살 받으면 사람들은 괴물로 변해요. 무서워. 그럼 나 집에만 있을래. 그래. 착하다, 우리 딸. 달빛 아래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말로 치여진 너의 세상. 네가 보는 바다는 네가 보는 하늘은 한 번도 바랬던 적이 없었어. 이렇게 햇살이 예쁜데 넌 느낄 수 없다는 게. 이렇게 햇살이 예쁜데 넌 볼 수 없다는 게. 아.